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다섯돌 경축 청년중앙사진전시회가 11일부터 14일까지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허정만 청년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부의장들, 청년의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꾼들, 간도지방 청년본부위원장들, 조청과 여성동맹, 교직동을 비롯한 단체 일꾼들이 전시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